국가 우표 발행국에서 6.25727 반미 공동투쟁 월간을 맞으며 개별 우표 두 종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. 우표들의 윗부분에는 6.25727 반미 공동투쟁 월간이라고 씌워져 있습니다. 우표들에는 선전화, 잊지 말라, 승량이 미제를,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가 반영돼 있습니다.